이제 콩치 딱 흐르는 비트 위로 꾸겨진 천원짜리 몇 개 볼품없는 차림새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닌데 이 세상은 지멋대로 나를 평가해 길이는 게임마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며 짓네 하지만 그 찬란 인간들의 눈빛 나에게는 아스팔트 위 껌딱지 그래 난 못났지 하지만 꿈만은 가득한 청년 청령이 세상이 손 내밀지 않으면 어때 어차피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된 인생 가슴을 잃은 이들과 함께 웃으며 울며 이 한 잔 술에 털어버리면 그만인걸 hey! 한 잔 술에 어제는 잊고 두 잔 술에 내일은 맹세하세 다 같이 세 잔 술에 눈물을 낳고 네 잔 술에 내일을 향해 나가세 다 같이 호래비 냄새 푹푹 풍기는 녀석들의 사랑에 대한 어풍 끝은 어딘 줄 모르고 시간은 어둠을 타고 흐르고 나는야 제목 없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목마른 사나이들 가슴에 핀 꽃한 송이를 바치 아리따운 여인이 그리운 오늘 구겨진 낙엽처럼 망가져 서로를 일으켜 저 거리 위 네온사인 아래 니어꺼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위에 싸구려 댄스를 추자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자유를 다시 죽자 아무것도 걸릴 것 없는 우리는 마음에 부자 침 흘렸어.